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빛 너무 강렬해 난 피해보지만 자꾸만 곁눈질하게 만드는 너는 너무 아름다워 꾸미지 않아도 너무 완벽해 세상에 이런 여잔 또 없어 Baby I like you Baby I love you 너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She's a monster 모든 걸 갖췄어 부족한 게 없어 온몸이 매력 덩어리 얼굴은 밀고 입은 에슬라 But baby I like anything but you She's a monster 지명타를 입혀 나를 제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 넌 나의 monster monster 날 걱정할게 내 심장을 너에게 바쳐 Yeah, you're my baby monster And I serve you as my master 끝까지 충성 탈래 하루도 빠짐없이 널 따라다닐래 네 사랑에 포로가 돼주게 제발 나 동지해 내 심장에 BPM이 빨라져 너무 두근거려 미치겠어 난 너가 버릴 갈증 바래버릴까 두려워져 baby 내 가슴이 뜨거워 She's a monster 모든 걸 갖췄어 부족한 게 없어 몸이 매력 덩어리 I'm going to call you That's not you But baby I like anything but you She's a monster 지명타를 입혀 나를 제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 넌 나의 monster monster 날 걱정할게 She's a monster 모든 걸 갖췄어